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새로 옆집으로 이사 왔는데, 이거 좀 떡인데 한번 드셔보셨으면 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희 옆집에 이렇게 이쁘신 분이 살게 됐다니 정말 영광인데요. 이제 종종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기 무리한 부탁일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그냥 친해질 겸 이제 옆집 살면서 오래오래 볼 텐데 그냥 친해질 겸 같이 저녁 먹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따 1층에서 그럼 이따 봐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원래는 집에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사하고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혼자 살아서 집에서 혼자 밥 먹기도 그래가지고 이쁘셔서 같이 먹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 밥이고 술이고 제가 다 살게요. 그러면 저녁 드시러 갈까요?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셨어요? 이사 온 날에는 짜장면이라고요? 근데 오늘 점심도 짜장면 먹었어. 저녁에는 좀 색다른 걸 먹고 싶거든요. 고기 드실래요? 아님 파스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래봬도 제가 꽤 능력 있거든요. 정말 부담 안 가지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돼요. 정말로. 순대국밥이요?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좀 달라서. 순대국밥 맛있죠? 그러면 순대국밥 드시러 갈까요? 근데 제가 이 근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순대국밥집 맛있게 하는데 알고 계세요? 되게 가까운 데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순대국밥이고 뭐 드시고 싶은 거다 시키셔도 돼요.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키세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사 와서 떡 돌리다가 저녁 같이 먹어줄 수 있냐 해서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이렇게 맛집도 알려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해요.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성격이 정말 제 이상형이에요. 얼굴도 몸매도 정말 다제 이상형이세요. 옆집에 제 이상형이 살고 있다니 너무 영광인데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혹시 술 한잔 하시겠어요? 원래 저도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오늘은 왠지 그냥 술이 땡기네요. 그냥 간단하게 반주? 한잔 하실래요? 뭔가 되게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네요. 거절당해서 제 얼굴 보기 민망할까 봐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럼 지금 사시는 집에서는 혼자 살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살면 되게 외롭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있으신가? 아, 남자친구 없어요? 와, 이렇게 이쁘신 분이 남자친구가 없다니. 그것도 신기하네요. 정말로 이쁘시네요. 만약에 너무 외롭거나 저한테 뭐 부탁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부탁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부탁했는데 다 들어주셨으니까 저도 부탁하시면 다 들어드릴게요. 말만 하세요. 자, 이제 식사도 다 했는데 어떻게 한잔더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갈까요? 저야 물론 같이 한잔 하고 싶죠. 그러면 한잔할까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한잔하실래요? 아니, 술집 가면 안주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집 정리나 이런 건다 했거든요. 첫 이사해서 처음으로 술 먹는 건데 혼자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는 게 좋겠죠. 이번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맛있는 안주도 엄청 많아요. 저한테 부탁하시겠다고요? 오늘만이라도 외롭지 않게 한번 노력해볼게요. 그러면 저도 마지막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저와 함께 사실래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 자신 있을 것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런 얘기 좀 그런가요? 너무 예쁘셔서 당황했다면 죄송해요. 일단은 오늘만이라도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술 먹는데 제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죠? 그리고 입술이 너무 달콤해 보여요. 진나 오늘 뭔가 주체가 안 되네요. 오늘 하루. 같이 살고 싶어. 같이 살래. 매일 밤 외롭지 않게 같이 살자.